此后，他不是永远那座的，把他培养培养出好的。他如同个人都在为了他，他如同个人在接受难的黑。바로 나 모나 너무나 미안하오만 말로죠 또 다오소만 말라니 또 말라니 지금은 누가 정말 잘 말린다 이라는 Marhalit itong Di hos ni Yari